정한이 나와가지고 막 재수 시절에 언니들에게 순결을 잃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말, 재밌겠네. 어, 말 되게 잘하더라고. 어디서 그 방송 어디서? 최욱 정영진. 나 물 한 잔만 물 조금만 따라 주십시오. 잠깐만요. 조금. 무슨 맛이지? 북카케. 왜 붓는다는 건데? 얼굴에. 쏟아 붓는다. 얼굴에. 때려 붓는다. 붓는 사람들 많아. 네, 사담하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BPM 안 맞으면 어떡해. 2부 첫 순서는 창조적 팟캐 뉴스 시간입니다. 야권발 대선 앞두고 야권발 팟캐스트 본물이라고 뉴시스 통해서 났는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이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인터뷰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가 시작했는데 뭐 주요 골자는 이런 겁니다. 대선 내년 대선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들이 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 야권 지지층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에 더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뭐 중점적이에요. 뭐 정치 알바 이야기도 나오고 전국구 그 다음에 그 요즘에 또 새로 많이 런칭이 되고 있는 게 그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하고 최민희 더민주 의원이 민정당이랑 방송도 런칭을 했고요. 네, 들을만해요.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배재정 전 민주 더민주 의원하고 천준호 전 박원석 시장 비서실장이 진행하는 천배만배라는 것도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칫 그들만이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 진성준 전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야당 지지자들과 우리 사회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관점과 시각을 반영을 하되 모든 사안을 다 진영 논리에 가둬서 사실관계나 시시비비를 흐리는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우리 청취자들이나 야당 지지자들, 젊은 유권자들이 관심 이상하는 주제와 임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로 뭐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마 이것들이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 궁금한 건 있어요. 그렇다면 여당 쪽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봉규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올까?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게 그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라는 거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제 뉴시스 정도면은 그나마 인기 있는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팟캐스트 소식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 같은 매니아층 외에서도 점점 더 알려져 있다라는 그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 기사를 동아일보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부분도 분명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은 예전부터 했죠. 두 번째 뉴스가 이게 서대문구 신촌에서 플레이버스라고 팟캐스트 공모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서대문구는 신촌 플레이버스 팟캐스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네요. 그 정치, 종교, 성인물을 제외한 모든 주제로 응모를 할 수 있고 응모 내용은 그 희망자가 그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기획 의도나 연출 및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고 9월 16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수상자에게는 스튜디오와 녹음 장비를 빌려주어서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는 3개월 이상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에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2층 버스를 2층 버스가 개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조되어 있고 운행하는 버스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방송 장비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거를 야외 스튜디오 식으로 아마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4개 정도 방송이 이미 있어요. 여기서 녹음하고 있는 게 있고 재밌는 게 구청에서 했다는 게 대신 그러게요. 특이하네요. 네. 네, 그리고 구청에서 했다는 게. 밖에다가 마샬 앰프로 갖다 놓은 걸 봐서는 녹음하는 걸 밖으로 쏘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카페처럼 약간 공간도 버스 안에 마련이 되어 있고 약간 복합 문화 공간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 중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천에도 있어요. 인천에도? 그러니까 거기는 성인들 대상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영상까지 이제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시에서 하다 보니까 뭐 정치 종교 성인물은 어쩔 수 없이 제외될 수밖에 없겠지만 되게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지금 뭐 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창동에서도 그 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팟캐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사업이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 근데 요거 좀 비슷한 게 예전 국민라디오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컴페티션이지 않았나?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뭐지 그 새가 날아든다. 그게 거기 국민라디오에서 했던 거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삼성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대상하는 팟캐스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개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점점 팟캐스트가 입지가 넓어지고 사람들이 저희 팟 듣다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모여 있잖아. 벙커 플레이버스에. 아 그렇구나. 이상 그 창조적 팟캐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슝.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듣는 당을 듣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다음 순서는 DK의 팟캐 깊숙이. 딥스롯. 다행이다. 그 정도로 돼서 더 심한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는 지금 테드가 표정이 해탈을 한 표정 같아. 되게 순화되지 않았어? 말이죠. 손에 지금 물통도 안 들고 있고. 아,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DK의 팟캐 깊숙이. 오늘의 깊숙이는 덕후들이 만든 팟캐스트 덕보드 차트 21회 아이언맨 대 배트맨 편입니다. 덕보드 차트는 5명의 덕후들이 게임, 영화, 애니, 미드 등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이에요. 덕질 관련 팟캐스트는 많이 있지만 덕보드 차트만의 매력은 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하고 싶어져가지고 입이 근질근질거린다는 점이죠. 이거 한번 들어봤는데 예. 진짜 덕후들이더라고요. 그냥 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뭔가 뭐 만화 제목이 나오잖아. 그럼 동시에 같이 막 만화 주제곡을 막 부르고 그래. 진짜 옛날 거. 야, 안 들을래.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방송 출연자들이 진짜 알 친구 있잖아요. 진짜 예. 어릴 때부터 알 친구면서 이런 뭔 덕스러운 파이어 프렌드. 덕스러운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같이 자란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도 야. 있어. 노래 같이 막 불러. 아, 부럽죠 우리는. 어 이게 지금 다 덕후들이 아닌 거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다 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어 내가 읊어드릴게요. 슬램덩크, 드래곤볼, 슈퍼로봇대전, 풀아웃, 건담, 드래곤라자, 북두의 건, 왕좌의 게임, 파이브스타 스토리. 분명히 여기서 하나는 다 걸렸다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테드, 저는 테드인데 절반 이상 네, 좋아합니다. 그럼 테드님도 덕후인 거예요. 아니 근데 덕후라고 하기에는 라이트 유저 이렇게 막 많이 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뭔가 많이 알아야만 내가 덕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알아야 덕후 아닙니까? 또 덕후라는 게 덕후의 세계는 넓고 깊습니다. 근데 진짜 덕후는 자기 입으로 덕후라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덕후가 아닙니다. 팬티 보자. 팬티 뭐 그려졌을 수도 있어. 막 드래곤볼 그려져 있고. 부르마 얼굴. 부르마. 에비추? 계속하자. 그래서 20일에 아이언맨 대 배트맨 편을 들으면서도 역시나 저는 입이 근질거렸는데요.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을 해놔요. 기준 선정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 다섯 분이 토론을 합니다. 덕후들은 토론을 해야 되죠. 서로 공력을 주고받아야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선정됐던 주제가 뭐냐면 히어로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아이언맨 대 배트맨이니까. 그렇죠. 예. 저는 밝히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밝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히어로가 된 계기는 누가 더 정당한가. 아이언맨은 자기가 자기 똥 치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치. 된 거고 배트맨은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까. 그렇죠. 배트맨은 부모님이 흉탄에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두 분 다 그렇죠. 오발탄 한국 사람이라면 배트맨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존엄이. 아니 한국 사람은 똥 치우는 거 좋아해서. 아이언맨.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두 히어로의 사회 기여도는 어떠한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언맨은 이제 지구도 구하고 뉴욕시도 구하고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구해주고 배트맨은 범죄와 24시간 동안 싸우죠. 하지만 범죄율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담시 안에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두 히어로 중에 누가 더 나은 인성을 가진 인물인가. 저는 아이언맨은 어린애 같아요. 지금도 좀 반숙영웅. 아직도 성장하려면 한참 남은 인물인 것 같고 배트맨은 성숙은 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자기뿐만 아니고 좀 의도치 않게 좀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누가 더 매력적인 히어로인가. 진행자분들은 아이언맨하고 배트맨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신가요? 저는 아이언맨이요. 왜? 이게 빌런들만 봐도 예. 배트맨 빌런들이 더 인기가 많아요. 조커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니까 배트맨이. 아 오히려 주인공보다 악당이 더 멋져서. 악당한테 시선이 간다는 거는 그런 좀 섹시함이 없다는 거죠. 그 마블 코믹스하고 DC를 난 안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냥 TV에 나오는 정도만 이렇게 봤는데 배트맨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쭉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이언맨이 영화로 탁 나왔을 때 그게 마블에서 나온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이 스토리도 되게 좋았잖아. 지금도 명작으로 꼽히죠. 아이언맨 1탄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 방송에서는 다들 배트맨 좋아하대요. 덕후도 그분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배트맨 파거든요. 저도 배트맨 너무 돈으로 처발처발해서 싫어요. 근데 저도 배트맨이 더 좋아요. 왜? 아이언맨은 비현실적이야. 속이 껌해서. 아니 아 이제, 그래서 두건 쓰고 다니나? 아니 이렇게 그 아이언맨이 그 유아적 행동을 한다는 거는 동의하겠는데 어쨌든 아이언맨은 좀 비현실적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거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배트맨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강하게 들고, 그리고 배트맨에 대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성이라든가 자기 내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나한테는 훨씬 더 멋있게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깔리는 지금 아까 경춘이가 얘기했던 그런 빌런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악역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시선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배트맨은 초능력이 없죠? 없죠. 없어요. 유일한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무술 실력하고 돈이죠.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장비. 최신 장비. 그건 태어난 메타 휴먼인 것. 뭐라 그러더라? 메타 초능력자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표현하던데 DC에서는 메타 휴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초능력자들을. 배트맨 사람인 거잖아. 배트맨의 최고의 자산은 마이클 케인인 것 같아요. 집사님. 아 마이클 케인 너무 멋있어. 알프레드 집사님. 알프레드 너무 멋있어 진짜. 근데 저도 테드님하고 좀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오히려 히어로물에서는 주인공보다 악당이 더 멋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히어로물은 주인공 캐릭터는 어떻게든지 완성이 돼요. 그게 이제 뭐 안티 히어로든 그냥 평범한 히어로든. 근데 악당이 멋이 있어야 악당이 이끌어가는 대로 주인공들이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악당을 허접하게 만들면 뭐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든가 아니면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이상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 본인이 덕후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하나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 방송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라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저는 듣고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덕후란 무엇인가. 덕질이라는 거는 깊고도 넓어서 참 가늠하기 힘든 우주 같은데요. 그래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의 덕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팟캐스트 덕후지 뭐. 그렇죠. 지금은 팟캐스트 덕후고요. 품번 덕후. TK07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덕후들이 쓰잘데기 없는 거 하는 사람이라든가 돈도 안 되는 일 하는 사람 뭐 히키꼬모리 등의 이미지를 좀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은 사람 이미지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인 평범한 사람. 그렇죠. 예. 물론 맞아, 이제 맞아. 여전히 몇 살인데도 아직도 아이돌, 애니메이션, 전자기기에 빠져 있냐면서 한시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카드캡처 체리 좋아하지. 그렇죠. 저의 카드캡처 체리는 문성윤 성우님이 더빙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마지막 노래로 이 곡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DK는요 최고가 천하장사급이군요. 아침에서 DK가 불렀던 카드캡처 체리를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듣고 오셨습니다. 당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사연이 있어요. 왜 카드캡처 체리를 지금까지도 내가 잊질 못하냐면 군 생활하면서 힘들었을 때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애니가 카드캡처 체리였어요. 그때 종용한 이유 아니었어요? 근데 케이블에서 계속 해주더라고요. 아. 아니, 이쁜 걸그룹은 친구들도 나한테 나는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네, 존중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애니는 카드캡처 체리였고 미드는 이제 버피와 뱀파이어. 예. 아무 우리 저기 부대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만 봤어 토요일 날. 예. 그래서 그걸 버텼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잊을 수가 없는 또 그런 사연이 있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그러니까. 뭐 아이돌 애니메이션 전자기기 빠져있냐면서 한시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는 당신들은 술 덕후, 부동산 덕후, 성매매 덕후, 승자의 놀러 덕후가 아닌지 대묻고 싶은 거죠. 이런 덕후들에 말이야. 비하면은 이 앞서 얘기한 덕후들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훨씬 더 건전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네, 말씀하시죠. 아, 그 덕후에 대한 그 얘기를 좀 약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덕후라는 말 자체에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덕후가 많은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제 햇살 받고 있는 게 아. 예수님 같아서. 그러니까 덕후라는 말 자체가 되게 그. 비방행 사진 촬영 중입니다.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 중. 단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처음에 우리가 덕후라는 거를 받아들일 때 비방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는 젊지만 우리 기저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실용주의를 굉장히 우선하는 돈이 네. 되는 게 중요하고 다른 데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공부만 학생은 공부만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돈만 벌고 어떤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용인되지 않고 그렇지. 애니메이션이나 오락은 어렸을 때 잠깐 하는 그냥 놀이로 그냥 끝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덕후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전문가 아닌 전문가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풍요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덕후라는 거에 좋은 감정도 있지만 또 나쁜 감정은 어떤 소모적인 컨텐츠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저는 그런 게 좀 그 구분 중에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게임은 네. 게임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치.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물을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과연 내가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게임은 이제 많이 빠져들지 않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덕후에 대한 말 자체에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덕후는 좋은 거죠. 네. 덕후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 이제 또 풀스포당에서 이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 게임 덕후장. 아, 저기, 콘솔 게임 좋죠. 그 양가적이다. 도망갔어. 그 덕후에 대한 저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환상 아니면 좀 로망. 저는 이제 방금 테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고개로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아 손이 이렇게 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는 자랄 때 부모님이 좀 엄하고 그 말씀하신 그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호기심 많고 뭐 이렇게 밖으로 자꾸 튀어나가려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그래서 학생은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 갇혀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도저도 아닌 것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덕후들이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발전시킨다라는 그 의견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매니아적인 성향이 되게 낮아요. 깊이 파지 못하고 낮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덕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뭔가 이렇게 한 가지 몰두해가지고 막 정말 막 열정과 시간과 뭐 이런 물량을 다 부을 수 있는 그게 뭐 흔한 그런 건프라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 뭐 동영 뭐 애니나 뭐 만화책을 모은다든지 전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대리 만족을 지금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좋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드는 칼 덕후입니다. 칼 덕후. 해외 직구로 칼을 모아요. 진짜 사람의 되게 고민인데 저는 다들 조심하세요. 저는 테드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저희 집에도 칼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저 뭐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라곤 검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내가 모은 칼하고는 조금 달라요. 세관에서 걸리는 칼이에요. 저는 도서법에 걸리는 칼이에요. 아니 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무척 15cm가 넘어가고 그게 길이가 전체 길이가 사람 키만 하거든요. 예. 어디를 주로 찔러 보셨나요? 근데 날이 있진 않 날이 있어요? 아, 날은 없죠. 그러면은 사람을 해야 할 흉기로 저거하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것도? 큰 칼이 한 15cm 이상이고. 대드님은 날 있는 거 좋아하셔. 작은 날이 예리하게 서야 돼. 아니요. 어쨌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제가 그냥 수집이에요. 제가 그걸 들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고요. 제가 취미로 백패킹을 하니까 저는 그 자연과 사람들 그 베어그리스 아, 굉장히 팬이거든요. 칼 하나 수통 하나 가지고 헤쳐나가는 들고 다니지 모습. 않는다면서 들고 다니는데 아, 계속 이상해. 그거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그 백패킹 하면서 살인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아, 산에 들어가서 가방에 한자루 있습니다. 사람 불알 모으고 막 이런 거. 아 자꾸 드디어 주먹제였어. 자꾸 칼 사진 한번 보여줬더니 테드 번디 막 하면서. 뭐 그것도 덕후죠 뭐 일종의.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진짜 덕후 맞아. 뭔가 수집했을 때 기분이 좋다는 거죠. 덕후라는 게 그런 건 같아요. 그렇죠. 덕후라는 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맞아요. 좋아서 내가 좀 더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되게 약하잖아요. 미국 교육에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번이 다양성이잖아요. 뭐 이면이 어떻게 되든 간에 표면적으로 외국에서는 이런 덕후라는 것들이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면은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 그나마 좀 더 인정하게 되는 문화가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거든요. 내가 음악이 좋으면 이 가수가 좋으면 어디에 나왔던 몇 년도에 나왔던 그런 음반이 되게 좋고 어디 라이브에서 불렀던 그런 곡들이 되게 좋고 어느 배우가 좋으면은 이 배우는 마누라하고 사이가 지금 어떤데 뭐 그런 것들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내가 좋아서 조금 더 판 결과물이 결국은 덕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즐겁잖아요. 그래 이런 방송이 약간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TK071에서는 이 장면에서 입 왼쪽 입술이 5cm 올라간 아니 5cm 넘어 0.5mm 올라갔는데 어쨌든 깊숙이로 들어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주제로 덕후란 무엇인가를 잡은 것도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면서도 서로 약간씩 양가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덕후라는 거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맞는 뜻은 뭐냐 그러면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남들에 비해서. 그리고 남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간의 프레임으로 나누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많이 미화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근데 어딜 가서 누굴 만나봐도 덕후라고 인정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싸우는 사람도 많은데. 아니 근데 해치는 얘기가 왜 나와? 야간. 예, 그래서 일단 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봤고요. 도덕 맛있죠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서양 모두 영웅주의 문학이 존재하잖아요. 네. 뭐 동양에서는 삼국지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네. 서양에도 뭐 옛날에 판타지 문학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있는데 유독 서양에서만 히어로 장르가 강하게 왜 뿌리 내린 걸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서양에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공인된 슈퍼히어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어로 장르는 중세 메시아 문화의 변주이자 저는 모형이라고 보고요. 이 예수가 공인된 최초 슈퍼히어로이고 또 유다와 사탄 같은 인물들은 슈퍼 빌런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맨이 예수를 모델로 했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 유다는 렉스 루터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팬티를 바꿔 입고 다니구나. 좀 위험한데 이거? 왜 저희 파트 땅은 저희 파트 땅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정제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뛰어온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그렇다면 현실에는 왜 이런 코믹스 히어로들이 없을까요? 배트맨은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자원을 걸고 고담시의 범죄자들과 혈전을 벌입니다. 아이언맨은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 분쟁 지역 국민들을 구해주거나 외부 침략에 맞서 뉴욕 시민들을 구해주죠. 이 영화와 코믹북에서 이런 활약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도 저런 슈퍼히어로 한 명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치? 가끔씩 나타나긴 해요. 성남시장 쪽에서 나타나. 성남시장님 있잖아. 성남시장님. 아 이쪽에서도? 그렇지. 맞아.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맞아.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내 현 사회의 불평등이라든가 실업 문제, 부정부패 등을 해결해주면 정말 참 좋겠어. 그런 바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자는 거죠. 배트맨 고담 시티에 버금가는 곳이 있어요. 현 세계에. 거기 어디냐면 멕시코 후아레즈하고 브라질 리우의 슬럼가예요. 헬조선 아니고요? 헬조선 추가. 근데 이게 이제 진위계수로 따져보면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어. 네. 금방 갈 것 같아 근데. 빌런의 총 맞진 않으니까. 빌런의 레벨 수준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힘들죠. 힘든데. 거기는 그거 뭐 한 방에 한 명씩 보내지만 여기는 막 단체로 보내잖아. 하긴 우리나라 빌런은 진짜 언더처블이긴 해. 힘들어. 그게 종류만 다른 거죠. 멕시코 후아레즈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시카리오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 브라질 리우 슬랭가는 그 시티 오브 갓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길거리에 그냥 뭐 이렇게 가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매달려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근데 그게 일상 다반사예요. 우린 최소한 지금 벙커에서 녹음하면서 그런 걸 보고 오진 않았잖아요. 오면서 옥상에 올라가시면 매달아 놓은 거잖아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여러 사람. 그러니까 뭐 어린이라든가 노역자라든가 우린 보통 누가 죽어서 매달렸다 그러면 남자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남자, 노약자, 어린이 할 거 없이 다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거기 사는 어린아이들은 넌 꿈이 뭐니? 물어보잖아요. 저는 마약왕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실 세계에 이 고담시티 버금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 코믹북에 나오는 히어로 같은 인물은 이런 곳에도 없고 대신에 히어로 장르에서 나오는 악당 캐릭터들을 슈퍼빌런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슈퍼빌런들만 득실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실에서는 영화나 코믹북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나 메시아를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대한 시민들이라든가 행동하는 시민들이 저는 주체라고 보거든요.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두테르테 등종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만의 정의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고 브라질은 한때 위인이라고 불렸던 룰라 전 대통령까지 지금 부정부패 스캔들이 연루돼가지고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언제나 연대한 국민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도 이제 올 여름에 누진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곽상한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천 명이 넘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부당한 정기요금 현실이 알려지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현실 속에서 슈퍼 히어로들만 찾지 마시고 또 현실은 현실의 슈퍼 빌런들은 민중의 침묵과 무관심을 먹고 강해지니까요. 모두가 민주사회에서 본인이 히어로임을 저는 대를 이어서 증명 방법을 좀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형 너무 깊이 들어와서 이제 들어. 나오자, 형 나와.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였어요. 마무리 좋았네. 네, 아주 좋았어요. 목사하면 잘할 것 같아. 아,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세 시간을 기다렸죠. 너무 죄송해요. 역대 세 시간 기다렸어. 최다가 아닐까.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겠다. 세 시간 기다렸어, 진짜. 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본격 팟캐스트 인터뷰. 아. 영화계에는 할리우드 키드가 있다면 팟캐계에는 영진공 키드가 있다. 영진공을 듣다가 방송을 시작하고 영진공 진행자를 섭외하는 것도 모자라 영진공 출연자로부터 해서 그 주변 인물, 이제는 새로운 영역까지 마술을 펼치고 있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MC 그리썸님을 모셨습니다. 아재 왔어, 아재 왔어, 아재 왔어, 아재 왔어. 최연장가. 아,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저는 제가 메인 코너인 줄 알고. 메인 코너죠. 아, 이게 아 그렇구나. 다음 주에 녹음할까요? 아, 근데 좀 생각이 짧았. 먼저 녹음하라고 보내드리는 게 맞나? 근데 그럼 밥을 못 사드리잖아. 아, 그렇지. 네. 아, 왜 방송이 네. 편집이 길어지나? 열심히 알았습니다. 아, 저희 방송 들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팟캐스트 중에. 아, 진짜? 내가 뜻당이 있다. 내가 지금 봤는데 10개 정도밖에 구독을 안 하시는데. 아, 진짜? 아, 우리가 그냥 하시는 서비스 멘트가 아니구나. 가업골하고 같이 있어. 가업골이랑 우리랑 동급이라는 거지.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영진공 키드가 이제 저도 그렇고 DK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자기소개를 조금 더 길게 하신다고 보면 네. 먼저 지금 미드프레스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2015년도 8월 중순부터 첫방을 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1주년 이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휴방 중에 1주년이라서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서태지 같아. 네. 어쨌든 1년이 됐고요. 그 아까 뭐 영진공 키드라고 하셨는데 영진공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많은 또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자극은 저놈들도 하는데 왜 못할까. 아, 그런가요? 그런가? 네. 그런 도전의식을 좀 주게 했던 그게 있었고 빠와까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방송을 런칭하기 한 달 정도 전에 네, 네. 영진공이 이제 종영을 하면서 네. 공개 방송을 했었어요. 그쵸. 그때 이제 가서 갔던 이유는 그놈들 좀 한번 만나보자. 만나봐서 이제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만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주제를 일단은 뭘 할까 고민했는데 저희는 이제 같이 진행하는 친구 이제 MC 이제 엉준님 네. 이게 유튜버 엉준님이고 오랜 이제 지인이에요. 그래서 영화 할 건가 하다가 영화 너무 많다. 그래서 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미드 그러면 많이 보셨던 거고. 뭐 미드 아까 뭐 전 주제가 뭐 덕질, 뭐 네. 덕후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네. 미드 덕후 맞고요. 아, 하시는군요. 네. 일단은 좀 덕후의 개념이 일단 많이 보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일단 많이 봤다. 그래서 둘 다 가장 큰 화제거리가 미드였고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데 가장 그 우려됐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사실 방송 전에는 가늠하기 좀 어려워요.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 미천이 언제 까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해보니까 아직 할 얘기가 좀 많다.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두 분이 만나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뭐 많이 좋아하는 미드를 다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 거예요? 그렇죠. 뭐 주제 잡는데 뭐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미드가 가장 좀 우리한테 제일 맞지 않나.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미드 애청자하고 미드 덕후의 그 차이점은 뭘까요? 아, 그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또 하면은 또 종용한 모 방송을 그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미드 관련해서 방송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아. 그게 뭐냐면 저희가 최초로 이제 미드 방송 전문 방송을 했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모 이제 뭐 방송이 이제 런칭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언급할 뭐 그 정도가 아니라서 그 방송도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했어요. 아, 문제는 좋아하는 것과 덕질의 그 차이는 타방송 타방송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보는 사람 그 분들은 사실 그걸 넘어가고 좀 더 한 걸음 뒤 앞에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덕질을 하다 보면은 사실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숨은 거기에 이면에 있는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방송을 좋아하시는 애청자분들이 그런 걸로 이제 저희를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MC 그리썸 아저씨가 덕후라는 게 느껴지는 게 캐릭터를 분석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냥 뭐 위키에 있는 거 끌어붙여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막 흐름과 이런 흐름에 있었을 때 이런 캐릭터는 이렇게 됐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게 막 스토리 같아요. 막 이야기들이. 그 그냥 저는 미드를 잘 안 봤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요즘에 안 보는데 그냥 그 캐릭터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그 드라마가 되게 재밌게 들려지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 근데 저는 미드 프레스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저도 미드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로스트나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계속 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소화력이 그렇게 딸리기 때문에 너무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거를 쟁여놓고 있다 보면은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쌓인 게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미드 프레스에서 말한 게 쌓아놓아도 똥된다 이거. 그러니까 말했는데. 아, 그건 딴 데인가? 거긴가요? 근데 이 여기 미드프레스는 그거를 취급하기 위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스포를 막 맞는 막 그런 게 들어서 방송을 듣기가 너무 겁나요. 제가 전에 한번 후기에도 그런 식으로 남겨놨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정말 안 볼 것 같은 미드만 그것만 듣고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은 그거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왕좌의 게임 편 같은 경우에는 참고 들었어요. 보고 싶긴 하지만 그러다 중간에 내용이 나오면 꺼. 내용이 나오면 끄고 이제 다른 편을 또 듣다가 오기도 하고. 그게 제가 이 미드 프레스를 들으면서 다시 그 미드를 보기 시작한 게 이제 마누라도 봐요. 고단 편이거든요. 그걸 듣고 그냥 방송을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도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봤어요. 고단 이제 시즌 1을 끝내고 방송을 또 다시 들었어. 그러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 그 스포일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이제 영화 컨텐츠 관련해서 이제 문화나 영화 컨텐츠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거일 거예요. 네. 오늘 저희 방송 이제 시작할 때 이 박세로미님의 그 청한 목소리로 스포일러 이제 경고가 나오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스포일러라는 거를 물론 최신작의 경우에는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신작 소개할 때는 그렇게 하고. 구작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신 분들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 전문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캐릭터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이 또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덕질 방송인데 또 까야죠. 어쩔 수 없죠. 로스트 편 같은 경우는 아예 로스트를 새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정말 재밌었어. 로스트 편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파트 땅 들으시는 분들도 로스트는 되게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저 다 봤어요. 저. 다들 막 재미없다 막 이렇게 힘들다라고 했던 그거를 방송에서 완전 정말 누구나 다 보고 싶게 만드는 방송으로 만들어버렸어.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걸 다시 봐야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미드 덕후분들이 굉장히 많고 로스트를 두 번, 세 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로스트를 가지고 의미를 찾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게 이 정도 드라마였을까? 아니면 한 번 더 캐보니까 이런 재미가 있더라. 이 조합하는 것들이 뭐 인터넷에 뭐 저희가 다 찾은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로스트뿐만 아니라 그 조금 고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담도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배트맨과 비교해가지고 사실 조금 평가 절하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번 이 저희 같은 이제 덕후들이 한번 까주니까 뭐 다시 한번 재평가 되는 거죠. 네. 와, 그다음 진짜. 그 에스프레소. 네. 이거 지식 라디오에서 같이 걸렸던 거죠. 그렇죠. 그 갑자기 망했어요. 미드나잇 에스프레소. 네네. 오늘 되게 얼그그랬어. 네. 미드나잇 에스프레소 방송이 이제 1월 달에 지식 라디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 좋은 기회는. 사실 이제 미드나잇 뭐 저희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저희가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어디서 연락이 올 것인가 예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이것도 사실 지식 라디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촉이 왔거든요. 그래서 받았을 때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한 달 정도 방송을 하고 방송이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 당시에 그 지식 라디오가 조금 개편의 시기였어요. 좀 많이 어려웠고 당시에 진행되던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다 종영이 됐어요. 그중에 저희도 있었던 거고 생방송 위주로 하는 방송을 찾는다. 근데 저희는 생방송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직업들이 각자 다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게 됐죠. 아, 거기는 생방송 위주로 하나요? 일단 컨셉을 그렇게 좀 하는 걸 왜냐면은 이제 청취자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실시간으로 지식 라디오는 편성표대로 그렇게 됐었고 사실 근데 저희도 좀 힘에 붙였어요. 힘들죠. 한 주에 두 개의 방송을 이제 다 각자 일이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잘 됐다 그런 게 됐고 포맷 정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죠. 아쉬워. 그래도 되게 아쉬웠었어요. 네. 뭐 누가 후원을 해주시면은 두 개 세 개도 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 그럼요. 후원하면 힘이 막 불끈불끈 그렇죠. 네네. 아. 우리 테드님도 되게 스피노프를 꿈꾸고 있거든요. 무슨 스피노프? 영진공. 우리 파트당 스피노프. 파트당 스피노프? 무슨 파트당 스피노프? 그 우리가 이제 달 방송이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경춘 스페셜 사이드 방송. 스피노프가 아니라 스피노프 같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뭔가 좀 불안한 눈빛으로. 아니 쟤랑 하려고 하거든요. 경춘 스페셜. 근데 해야지. 해야지.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패밀리 라이브로. 우리 네. 합주실로 가서 해야지. 그 뭘 해요? 아니야. 아닙니다. 그 딴지에서는 아도니스 78이라는 닉을 네. 쓰고 그 미드프레스에서는 MC 그리썸이라는 닉을 쓰는데 네. 그 닉을 이제 원래도 여러 가지 쓰시나요? 그게 뭐 약간 표출되는 정체성 같은 거 그게 따로 있나요? 일단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닉네임이 좀 필요했어요. 이제 아도니스 78은 뭐 생각 없이 게시판에 있던 아이디의 느낌. 예. 뭐 내가 생년월 생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알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 했고 제가 좋아했던 뭐 그 풍채나 네. 아니면 좋아했던 드라마를 봤을 때 제 CSI 그리썸이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 어울리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쓰다 보니까 어떤 이제 악랄하신 분이 MC 쓰리썸이 아니냐. 아, 더 어울리는데. 네. 더 어울리는데. 그래서 아 망했다. 그래서 어울리는데. 쓰리선 좋네요 진짜. 네. 그걸로 스피노프를. 근데 쟤 또 상상해서 저렇게 없는 거 상상한 거야. 윌리엄 패터슨 안 닮았어요. 아. 저게 오히려 로렌스 피시만 닮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썸 나온 이제 그 후발 반장. 그분은 아, 반장? 앞니가 벌어졌는데 전 앞니는 괜찮습니다. 벌리고 싶어요. 잘생기셨어요 이제. 태도 또 죽어가고 있어. 왜 아, 혼자 땀을 흘려요. 방송 이제 탱가 좀 빼요. 이 자리가 덥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방송 초기에 느꼈던 신기한 점이 뭐냐면 인맥이랑 처음부터 광고가 있다든지 상품 동원성이라든지 예, 예.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많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요. 저 뭐 지금 방송 만드는데도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네. 아니 근데 저희 같은 찌질이들은 뭐가 없는데. 아니 저희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뭐 이제 제 본업으로 와서 이제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친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뭐 거의 지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진행하시는 이제 두 분이 협찬을 받으신 저희가 협찬 받았던 처음 소문들이 받았어요. 이어폰 예, 이어폰을 쓰고 계신데 그래서 이어폰 업체에서 저희 방송 한다니까 이제 지원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뒤에 있는 이제 협찬을 저희 이제 우친소라고 해갖고 저희가 이제 친한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협찬사를. 그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우리도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뭐 좋죠 상품이 있으면은 그래서 정말 좋았고 협찬하고 또 무슨 얘기 뭐 인맥들 아 인맥 인맥은 참 그렇게 없죠. 많은 게스트들을 네 뭐 쥐뿔 뭐 제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참 좋은 게 인맥이 안 되면은 넷맥으로 하라고. 넷맥? 저의 섭외의 부활은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막 그냥 메시지 막 보내는 거 오늘. 일단은 먼저 친구가 돼야죠. 패치는 되고 타겟을 잡고 먼저. 그다음에 일단 뭐 친근의 메시지를 몇 번 보내고 그다음에 한번 나오시라. 아~ 사실 저희가 초기에는 그렇게 못했고요. 이쯤 되면은 아 어디 가서 쪽팔리진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게 된 게 저희가 한 10회 이후부터 이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맥 혹시 게스트 조금 우리 방송에 도움되는 게스트를 부르고 싶은 이제 팟캐스트 진행자분 계시면은 페이스북 좋습니다. 아, 저는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저도 그런 욕망이 되게 있긴 한데 네. 좀 살살 뭐 시도를 좀 해보죠. 지금 테드 위에 방음벽이 떨어지고 있어. 네. 테드 효과. 아, 되게 뭐랄까 이터널 션샤인 같다.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아. 뒤에 비친 햇살과 저 이 위에서 기억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인셉션 같잖아, 인셉션. 거기 게스트 중에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좋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원하는 리액션이 나왔다든가. 아. 그 의도대로 잘 됐다거나 이런 분은 누구였어요? 일단은 말 많은 분이 좋아요. 그렇지. 그 뻘쭘하게 이제 저희가 준 질문과 대답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일단은 물론 저희 빼먹을 수 없죠. 네. 거의 없다님. 그렇죠. 거기는 안 던져도 너무 하잖아. 많아 말이. 저희 이제 덱스터 미드 편에서 그 나와갖고 아주 뭐 재밌게 했었고 저희가 참 남자들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좀 신내놨는데 박세로미님도 네. 섹스앤더시티 편에 나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재밌게 또 말씀 나눠주셨고.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제 영화 감독이신 윤성호 감독님. 아 진짜. 아 윤성호 감독님. 감독님이 그분도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막 던져서. 그렇죠. 아 전 막 네. 아, 던지지는 않습니다. 아, 방송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역시 한번 뭐 링크를 보내고 한번 들어보시라. 했더니 이제. 기회가 돼서 나오셨는데 바쁜 와중에 나오셨어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와중에 나오셨는데 정말 정말 말이 많으시다. 너무 재미있었고 그 방송 덕분에 저희의 어떤 레퓨테이션이 좀 올라간 좀 그런 면도 좀 있었죠. 그렇죠. 맞아. 되게 그 보면서 적극적으로 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타 방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진짜. 정말 처음부터 완성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뭐 실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더 많겠지만 덩치도 작지 않으시고 DK급이죠. 뭐 근데 목 그 이제 리딩을 하시거나 이럴 때 톤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해요, 약간. 아. 그리고 이제 대본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되고 막 방송을 하시는지. 뭐 톤 잡는 거는 처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방송을 진행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같이 진행하는 이제 엉준, 이제 같이 진행한 엉준이 원래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방송 톤도 좀 배우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죠. 그걸 많이 좀. 뭐 엉준 씨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아, 저희 둘은 한 14년 좀 넘었어요. 같이 알고 지낸지. 저희는 영화를 같이 배웠었어요. 지금 고인 되신 그 박철수 감독님. 박철수 감독님이 이제 영화 아카데미를 하셨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고 그 이후에도 같이 뭐 영화를 계속 좀 했었어요. 그리고 뭐 시나리오 작업도 같이 쓰고 영화 스텝도 좀 하면서 뭐 지금은 이제 각자 이제 영화 관련된 일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계속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났어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방송 뭐 보이스지만 목소리만 나가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해나 이런 부분은 갖춰져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배웠지만 사실 진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배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다른 타 방송을 좀 많이 일단 저도 헤비 리스너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팟캐스트 그런 걸 좀 많이 좀 배우려고 했고 일단 공부를 하니까 좀 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1회부터 저희가 한 3화까지는 못 들어주겠다. 괜찮아요. 달릴 거, 먹을 거. 네. 재밌었는데. 아,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멘트가 조금 하이톤이고 좀 귀엽다 뭐 이게 대본에도 뭐 이렇게 있는데 듣기가 편하다 그럴까?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이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죠. 네. 근데 저희 강력한 그 저희 동력이 저희 주 청취자 타겟은 20, 30대 여성분이다. 아, 그래서 그분들의 기호에 우리랑 맞고 완전 달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50, 60대 아재다. 아니 근데 중후한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확실히 솔직히 말하면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 저희는 전달력이 좀 떨어져요. 아브락사스를 제외하고는 전달력이 좀 떨어지니까 저도 좀 톤을 높여야 되나? 제가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스티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좀 더 힘을 써서 하시다 보니까 그 스티커도 만드시고 막 그러시는 거잖아요. 자, 서울 곳곳 모처에 가면 미드프레스 스티커가 여기저기 뿌려져 있습니다. 곳곳 어디? 그 찾아보는 것도 재밌어. 진짜? 각 스튜디오들 이런 데 가면 테이블에 막 올려져 있고. 일단은 저희가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 저희 이제 와이프가 애니메이션 감독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거 도움을 좀 받았고 사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 스티커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뭐 보니까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냥 만들었는데 뿌릴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 뿌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놓고 다니시죠. 네, 행동 반경이 겹치는 데들은 조금 이렇게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주소를 주시면은 제가 한 100장씩 뿌리세요. 저처럼 강남대로 뿌리세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한 120만 원 나올 거예요. 과태료. 과태료. 근데 타 방송 들어면 젠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도 있고 아, 우리도 뭐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테드 텐가. 우리는 이씨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잖아. 한 달에 한 번 하는 방송인데. 뭐 중간에 삽입도 한 다음에 삽입.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타투 해주자. 타투. 우리는 이부 그 한 12회만 하면 1년이야. 좋다. 12회하면 1년이야. 아까 10회 하고 난 다음부터 좀 괜찮아졌다 그랬잖아요. 일단 내년 돼야 되겠네. 1년 해야 되겠네. 우린 10회 하고 나서 공개 방송. 그만큼 안 들어주겠지? 자. 근데 지금 저희 그 최고 차트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였죠? 일단 팟빵 차트에서는 최고로 올라간 게 120위 정도. 올라갔고 구독자도 꽤 많으시죠. 구독자 뭐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팟빵 차트는 저희가 뭐 크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팟빵 차트라고 해서 저희 별로 마이너스보다 낫잖아. 아 저희 별로 신경 안 쓰고 예. 요즘에 한 두 달 방송 안 올렸는데도 한 400위 500위권에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 신경 안 쓰고 있고 근데 저희가 그 애플 아이튠즈 차트에서는 영화 카테고리에서 거의 한 5위? 뭐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2위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주목할 만한 팟캐스트로 가끔씩 올라오던데 애플룩에는 부럽다. 정말 그 팀쿡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팟캐스트 들어가면은 메인에 배꼽 부분에 저희가 있습니다. 항상 있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 아 부럽다. 뭐 욕심은 없지만 좀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시즌 3 지금 휴방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게 좀 힘에 붙여서 그러시는 건지. 뭐. 일단은 휴방을 저희가 6월 초에 마지막 녹음하고 이제 두 달 정도 됐어요. 됐고 저는 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났는데 근데 같이 하는 이제 엉준 씨가 지금 조금 바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팟캐스트 포맷을 좀 떠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 팟캐스트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책임감도 좀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주년이었는데 그래서 그저께 그 밤에 해가지고 저희 영상하고 음성 녹음을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공지를 띄우셨죠? 네. 간만에 방송 뜬 줄 알고 정말 반가웠는데. 네. 저 실시간으로 공지를 봤어요. 아. 갑자기 최근 방송 이렇게 그 마지막에 했던 그 방송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갑자기 공지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그 방송을 저희 이제 기술상의 문제로 저희 홈넷 코딩을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네, 다 날리고 그렇게 돼서 뭐 그건 날린 거고 뭐 복귀를 하느냐 시즌 3 언제 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살짝 좀 요원하긴 해요 저희들끼리도 그래서 아마 음성 팟캐스트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 같고 영상으로 아마 더 먼저 만나시지 않을까. 유튜브의 채널을 방을 이제 안착하시나요? 유튜브 채널은 지금 현재 있고 방송 기존 방송들 저희가 컨버전에서 올려놨는데 유튜브용으로 이제 방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이 팟캐스트에서 유튜브 쪽으로 가고 이제 그게 좀 자리 잡으면은 이제 팟캐스트도 그거는 음성만 같이. 따서 넣으면 되지. 아 근데 분량의 차이라든가 영상과 같이 봐야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다. 콘텐츠다 보니까 뭐 좀 같이 혼용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편집을 좀 영상을 끼워넣는다는 식으로. 어떤 부분 그렇죠. 언급할 때 그 클립이 들어간다는 식. 그렇죠. 훨씬 볼만하겠네. 그게 그럼 둘이 앉아서 영상을 풀로 찍으시는 거예요? 컨셉은 몇 가지 컨셉을 갖고 있고요. 컨셉은 한 서너 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찍는 것도 있고 얼굴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얼굴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MC 그리스님의 얼굴이 이제 유튜브로 퍼지는데 그때 청취자들의 반응이 구독수 떨어지고 목소리로 상상했던 그 이미지 아니야.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했던 그렇죠. 귀여웠는데 아 진짜 얼굴은 귀엽게 생겼어요. 덩치가 커서 그렇지. 접대 쓴 멘트 감사하고요. 소울리스 이 소울리스 멘트 접대 잘해야 돼요. 영남법 때문에 그 이제 뭐 그냥 사소하게 미드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그러면 본인이 제일 좋아했던 미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궁금해요. 개인 제 저의 그 페이버릿 그리고 마스터피스로 삼고 있는 거는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드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핏 언더. 아, 뭔지도 모르겠다. HBO에서 했던 이제 미드고요. 6시즌까지 했고 이게 장인사집 얘기예요. 네. 근데 굉장합니다. 이게 알람버리라는 작가가 쓴 그 이제 드라마인데 2005년도 제작인데 네. 저도 진짜 좋아해요. 아, 시즌 5가 2005년도네. 그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거는 엔딩, 그러니까 시즌 완전 시리즈 피날레를 보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지막 임팩트는 어마어마합니다. 장의사집 이야기인데 임팩트가 있다는 건 네. 장르가 내용이 굉장히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 제목부터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6핏 언더. 미국에서 노래. 그 뭐지? 1년부터 2000년까지. 6핏 딥 그거 노래 그거. 6핏 딥 스로트? 투컵 소브들 불러드릴까요? 6핏 아, 6피트 밑에. 네, 그렇죠. 이 드라마를 굉장히 추천하고,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미드는 워낙 많지만, 뭐 좋아하는 미드, 남들 다 좋아하는 미드들도 다 좋아하고, 뭐 이런 미드, HBO 했던 미드들은 대부분 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 중에 들어가지 않나. 성향이 잘 맞으시고.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방송에서 이 미드 뜰 것 같다 해서 제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미상하고 각종 수상에서 어마어마한 수상을 했던 미스터 로봇. 아 미스터 로봇. 저희 방송에서도 열심히 빨아주고 열심히 세워줬던 바로 그 미드인데 경직도가 이제 강직도 강직도 여기 잘 받았네. 이런 멘트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아니요 저는 콘돔 말하지 않을게요. 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2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이게 USA 네트워크라는 미국 공중파 드라마거든요. 근데 마치 HBO 스타일 그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상파인데도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드라마라서 이 드라마는 정말 추천드리는 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자의 게임 시즌 지금 5, 6 그래서 6편까지 봤는데 발견되고 홀더더 저는 아직 시즌 4를 보고 있습니다. 홀더 아 왕자 게임 안 본는 삽니다. 뭐 이런 멘트도 있죠.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짬짬이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그 방화 뭐 이렇게 외화 더빙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미디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어. 이거 지금 저희가 적어놓은 레니게이드나 레밍턴 스틸은 사실은 최근이고 그 옛날에 했던 것들 훨씬 더 좋아요. 넥가이버부터 그 전부터도 많지. 600만 불의 사나이. 그렇지. 소머즈. 저도 600만 불의 사나이로 시작했어요. 레니게이드 그 이전 걸 아신다고요? 빨간 머리엔. 예 네, 알죠. 아 그래요? 레니게이드는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초원의 집. 최근이라기보다 초원의 집. 초원의 집. 소머즈. 뭐. 저는 레니게이드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초등학교 되게 저학년 때인가? 3년에서 90년대 중반 했으니까 네. 뭐 그랬겠죠. 너가 이 아저씨랑 나이 차이가 좀 난단다. 네. 아, 전 반가운 그 제목이 나왔는데 네. 되게 그게 최근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최근으로 느껴져. 한 뭐 물론 시간은 됐지만 그 시간의 갭이 좀 압축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레니게이드나 그런 거 나올 그거 난 다음에 그런 방아들이 없어졌어. 방아란 다음에 미드들이 외화 시리즈들이 없어졌어. 방아는 우리 거고 외화 시리즈들이 나오는 거였어. 토요일날 학교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그거 보고 그럼 보고. 이제 저희 그리스도님도 저희랑 연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셨나요? 어 일단 외화 시리즈는 사실 저희가 보는 루트가 한정적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렇죠. 저 공중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는데 AFKN이나 네, 뭐 AFKN도 뭐 저희 지역별로도 안 나오니까 그렇죠.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예, 요 당시에는 그냥 보는 대로 나오는 틀어주는 대로 봤던 거고 어 미드를 뭐 애호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사실 이 외화 시리즈 그 TV 쇼가 아, 90년대만 해도 좀 많이 침체기였어요. 아, 그때 그랬었어요. 침체기여서 뭐 특별한 작품도 꽤 많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 당시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게 엑스파일이었죠. 예, 맞아요. 예. 크리스 카터의 엑스파일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넷플릭스가 새로 나온 듯한 이런 느낌으로 방송 드라마에 거의 새 장을 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파일 이후에 나왔던 게 이제 CSI 나오면서 수사극이 그렇죠. 이제 새롭게 붐을 네. 타고. 야 역사가 나오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그거 거치면서 저도 그 당시의 자양분으로 미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졌던 게 아닐까 싶네요. 저도 엑스파일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죠. 엑스파일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슈퍼내추럴도 되게 좋아하고 슈퍼내추럴 지금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프린즈라는 미드가 프린즈요? 프린즈라는 미드가 이제 종영했는데 종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판 엑스파일이라는 근데 물론 이제 격은 그때만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좀 볼만했다. 네. 제가 아까 슈퍼내추럴을 언급한 게 뭐냐면 그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띄엄띄엄 유머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연애 코드, 유머 코드가 종종 들어가는 거고 약간 희극적인 그게 진지하다가 들어가다 진지하다 들어가는데 슈퍼내추럴이 그런 느낌이야. 약간. 맞아요, 맞아요. 네, 중간에 극중국의 환타지가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본류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때 느꼈던 그런 재미를 슈퍼내추럴에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슈퍼내추럴은 보다 보면 재밌는 게 그쪽은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네. 근데 어쩔 때는 그걸 빨어. 근데 어쩔 때는 완전 대놓고 까요. 네. 그래서 그 좀 뭐라 그럴까 대비되는 그 것에서 오는 그 맛이라 그럴까. 이거는 내가 여기서 봐도 저렇게 까는 거 너무 심하게 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야 이건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슈퍼내추럴은 또 그 음악이 아, 그렇죠. 음악이 되게 옛날 그 락 음악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좋더라고. 그 미드프레스에서도 그 추억의 미드 음악만 네. 쫙 모아가지고 한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근홍이 형 나왔을 때. 네. 그때도 한번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미드 음악만 한번 테마를 잡은 적 있었죠. 그 그거 들어봐야 되겠네. 지금도 미드프로세스에서 그 방송을 제일 좋아해요. 야, 그걸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아, 그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편을 빠뜨렸네. 나도 그 편을 못 들었어. 그 치즈버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 치즈 맨날 치즈버거 막. 그것만 들었다면 치즈버거 사러 가가지고 먹고. 왜? 왜 치즈버거? 아 거기 그 디니 치즈버거를 제일 좋아해요. 슈퍼내추럴 갑자기 돌아가서 네. 주인공이 맨날 치즈버거. 네, 치즈버거. 되게. 지금 휴방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 이제 4회 밖에 안 돼요. 3회 이제 파일럿까지 포함하면 4회인데 벌써 4개월 하셨구나. 네. 4회라고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4개월이라고 그러면 와. 근데 이게 저희 좀 특이한 게 젠팟이 지금 10회 안 하려고 계속 그 점 메타 가잖아요. 9.7화 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 10화 할 때 젠팟하고 같이 10화 할 거예요. 이게 그 상대 1년째 한다는 게 사실 대부분의 팟캐스트가 1년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해보니까 일정 맞추기, 돈, 뭐 시간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게 많이 좀 어려우시죠?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들이. 그렇죠. 시간과 돈인데 사실 뭐 돈은 크게 그 부담되지는 않았어요. 우와. 사실 아니 그 저희가 취미 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는 팟캐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 취미 생, 네, 저희 엉준이나 저나 뭐 그렇게 술 담배를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술은 마시긴 하지만 뭐 그 비용으로 환산해 봤을 때 뭐 한 달에 스튜디오비 한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정도. 그 정도니까 충분히 그거는 성인이라면 다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데 문제는 시간이죠. 그쵸. 사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은 저희가 다 봤던 미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봐야 되고 하다 그게 보니까 그게 다른 방송에 비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지. 아, 뭐 그러니까 한 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네. 1.5배속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1.5배속으로 보면 이거는 내가 이거를 즐기는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과 돈에 대해서 근데 그중에서 일단 시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 저희가 휴식기를 가질 때는 미드를 안 봅니다. 좀 머리를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저희가 방송을 다시 하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챙겨보면서 그때는 사실 저는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팟캐스트 제작 뭐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팟캐스트 전념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은 저희도 그런 게 해결되면은 조금 더 방송을 더 매일 방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아 그러면.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게 뭘까요? 어디서 후원이 팍? 저희가 어제 공지를 하나 올렸는데 네. 이제 후원해 방송, 주세요. 방송 불발되고 혼자서 이제 쓸쓸하게. 아, 너무 속상하시겠다. 이제 4시간 아침에 이제 우울한 마음으로 녹음을 했어요. 근데 뭐 저희가 후원자를 찾고 있는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무실이 좀 놀거나 장비는 저희가 있으니까. 공간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쉐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방송하는데 조금 발런티어로 조금 편집이라든가 이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가 못해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좀 같이 좀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좀 같이 좀 합류하실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연락처를 진짜. 어떻게 공지를 해야 되나요? 미드프레스를 찾아오시면 된다고 해야 되나?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midpress.net이고요. 네. 미드프레스.net이고 메일은 저희 이메일 주소는 midpress@gmail.com인데 홈페이지 주소랑 그 이메일 주소랑 달라요. D가, 홈페이지 주소는 D가 하나. 메일 주소는 D가 두 개. 그 맨날 헷갈리더라고. 아 근데 홈페이지 그거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깔끔하게 워드프레스로 하신 거잖아요. 아 저희 엉준이 요거 전문가라서 웹 디자이너라서 제가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네. 그거를 해서 소닉품 아르마딜로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일 유철민 소닉품 아르마딜로가 음악 방송인데 네. 올해 초인가 팟빵에서 음악 방송을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짜증이 확 나갖고 그 미드프레스처럼 방송을 재생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따로 하나 한 이틀 만에 만들어버렸어. 그 아래에서 재생되는 거 보니까 아 딱 그렇게 만들었다 느낌이 왔죠. 아, 소니폰 아로마 네. 들으셨어요? 아, 저 그것도 구독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럼 진작에 아셨겠구나. 그렇죠. 이 새끼들이 우리 걸 쪽팔아서 만들었다는 거. 네, 뭐 개가 소를 베끼고 소가 닭을 베끼는 세상인데 어떻습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그 어쨌든 저희 질문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혹시 저희가 아니야 그거 꼭 물어줘. 뭐 좋아하는 여자 배우. 좋아하는 여자 배우? 어. 나 궁금해. 뭐 시중한데 이게. 난 아직도 세난도 오티가 좋아. 그런 어쨌든 배우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히 있겠네요. 좋아하는 여자 배우. 지금 세난도 오티 얘기하셨는데 이누님이 요즘에 그 암투병 하시느라고. 진짜요? 굉장히 요즘에 뭐라. 좀 많이 좀 상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 정말 저도 좋아했죠. 내 청춘을 바친. 그렇죠. 그 요즘 미드로 좀 가면은 저는 좀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미드 중에 그 시트콤 오피스에 나왔던 엘리 캠퍼라는 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그 유쾌한 여자 배우가 있거든요. 저 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배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 배우가 주연을 한 시트콤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Unbreakable Kimmy Schmidt. 이 시트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미디언으로 그래서 정말 밝고 그러니까 그런 긍정 에너지를 좀 받고 싶으신 분은 엘리 캠퍼를 한번 좀 관심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난 남배우가 좋더라 그렇게. 형춘님은 남배우 누가 좋은데요? 제임스 갠돌핀이. 아, 아 제임스 갠돌핀. 너 테드 번디 좋아한다며? 테드 번디는 배우가 아니잖아. 그건 살인자 목록이고요. 갠돌핀이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죠. 진짜 네. 마음 아팠어요. 연기 진짜 잘하는 네. 건데. 아 그리고 저기 나오신 김에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드 테이스트 팟캐스트 방송 나가셔가지고. 예. 예. 그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미드 스트레인저 싱즈를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미드를 이제 그 방송 듣고 이제 1편을 봤는데 근데 이 미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좀 추억팔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헐리우드에서는 영화가 됐든 미드가 됐든 계속 리메이크를 한다든가 오마주를 하면서 추억팔이 하는 좀 그런 경향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드 프레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콘텐츠의 신선함을 뭐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성공했던 콘텐츠를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옥석에 갈리고 있어요. X파일 저희가 좋아했지만 그 다시 돌아왔을 때 평가가 굉장히 많이 좀 갈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정말 추억팔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좀 말씀하셨던 스트레인저 싱스는 추억 팔이라기보다는 예. 추억을 공감하는 어떤 공감성 콘텐츠가 아니었나 이런 콘텐츠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미드 중에 하나가 됐고 새로운 시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오히려 저는 영화보다 미드가 조금 더 그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은 그 미드는 채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잘 찾아보시면은 정말 신기한 미드들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시즌 미드프레스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다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그 우리 신세님하고 셋이 만나 가지고 술 한 잔 먹으면서도 이제 얘기했었던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드프레스는 정보 소개라든가 네, 네. 그 미드에 대한 정보 소개라든가 그리고 그 미드 관련된 주변 가벼운 이야기들 그런 거 또 섭외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웬간한 팟캐스트보다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왕좌의 게임 편을 들으면서 이게 입문자들한테는 좀 유익한 방송이지만 미드프레스가 네네. 좀 이렇게 덕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 3 또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시즌 3 때는 좀 정보 위주로 더 많이 가실 건지 아니면 좀 깊게 파는 쪽으로 가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하던 대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예, 기존에 했던 대로 갈 것 같고 예.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각종 게시판들이 있어요. 저희 방송에 올라가니까 그 쥐약 공장이라는 데 가면은 예, 예. 거기에 이런 댓글 있어요. 얼굴로 그 아이씨 편을 좀 들어봐라. 아, 그 아이씨 얼굴로 편을 좀 들어봐라. 물뚝심송님 하신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 그 방송 너무 잘 들었거든요. 방송 준비하면서도 들었고 근데 그 방송에서 했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은 그런 그 저희는 그 드라마를 소개하는 거였고 예, 예. 그쪽에서는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소설부터 해서 나오는 그런 비하인드적인 이야기까지 다 다루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한정을 미드를 한정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 들었던 분들에게는 좀 가볍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모토가 덕질이지만 그 덕부심을 부리는 데는 조금 조심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덕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벽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절을 좀 하는 편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저희 컨텐츠의 성격이다 보니까 건건이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렇게 왕자의 게임 같이 유명한거나 보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문 편을 내고 좀 한참 있다가 심화 편을 또 내는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 시간이 지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왕좌의 게임 편 방송을 3부작으로 했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왕좌의 게임은 진짜 할 얘기가 많죠. 네, 너무 많아서. 미드에서도 그 다 다루질 못하잖아요. 소설에 있는 거를. 그래서 그걸 하려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할 수 있겠죠. 지금 너무 핫해서 잘못 건드리면 진짜 욕 먹어요. 그렇죠. 네. 저희 질문이 이제 마무리 돼가는데 혹시 뭐 받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못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뭐 미모에 대한 질문은 없어서 좀 아쉽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그 포맷을 제가 뭐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포맷을 전환하는 가운데서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까냐 안 까냐도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저희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목소리 나오고 그다음에 나만큼 미드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접고 일단 한번 내보고 있네 자체 시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네거티브 하면은 얼굴은 얼굴에다가는 뭐 예전에 그 야동 보면은 조또 TV라고 보면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그런 가면 하나 좀 사볼까. BJ 딸기. 네. 그렇죠. 저희 파트당은 그 어떤 블라인드 테스트나 내부 시사를 하기 아주 좋은 단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저희 만들면은 먼저 한번 구글 공유로 시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몇 명 딱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시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와 진짜 아는 게 많고 막 그 관심이 많으니까 말씀도 막 바로바로 나오고 이 질문지를 사전에 드린다고 제가 기억만 해놓고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실까 신기하기도 하고 방송을 이제 좋아하시고 많이 힘을 쓰시는구나 그런 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분량이 정말 미드프레스에서 하시던 만큼 그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송을 그 송출을 하면서 미드프레스에다 게시물을 던져버리면 글서님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와서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좌표를 소개했습니다. 네. 그렇게 내보내도 요 인터뷰 타임은 아깝지가 쪽팔리지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 잘 뽑았어. 인터뷰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대답을 질문지가 좋네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지는 제가 썼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네. 청취자에게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일단 그 성격에 맞게 방송의 성격에 맞게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네. 파트땅이라는 이 팟캐스트가 팟캐스트 소개하고 네. 새로운 팟캐스트 발굴하는 그렇죠. 그 팟캐스트잖아요. 네. 메타 팟캐스트라고 그렇죠. 하셨죠. 네. 그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팟캐스트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공수가 좀 들어가지만 편집이라는 공수가 들어가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좀 팟캐스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주위도 그렇고 주변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파트당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덕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데일리 내가 일기를 만들고 싶은데 일기를 블로그로 한번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 유튜브 보시면 어마어마한 분들 많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콘텐츠 했는데도 구독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팟캐스트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도전하신 다음에 내 팟캐스트 알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파트땅에 의뢰를 하세요. 좋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좋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네. 게시판도 네. 만들어 놨습니다. 진행자 모임. 네. 만들어 놨습니다.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네. 계좌 입금만 해 주세요. 다 해 드립니다. 아, 어쨌든 시간도 많이 쓰시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